Everglow. 안녕히 있단 말이 no no. 날지 않은 이사뿐이니 no no. 쌍우파 아까 됐지 yeah yeah. 안 보이게 숨어라는 듯 그만 사라지란 듯.